경의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미국의 UPI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텔레비전 방송, 국제방송망, 환구망, 민주공고 주치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344 군부대 관하 구군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논술인께서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치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올렸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논술인께서 새로 건설된 용악산 비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인디아신문 월주미로 1일 15일호가 게재했습니다.